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은 아마도 농경사회에 더 어울리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제라드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쓴 책 농부들을 위한 힌트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라.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오늘 할 일, 이 말의 의미는 도시인들과는 참 다를 거예요. 바로 이 계절, 바로 이 날씨, 바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있다면 비교적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자연의 흐름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바로 이 계절, 이 날씨, 이 순간에 맞춰서 할 일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영화음악 오늘 첫 곡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아트 가펑크의 노래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사실 항상 밝은 면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할 일, 여러분 지금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농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농부들에게 오늘 할 일이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연의 흐름대로 살던 그분들에게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삶을 막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참 언젠가 그 시나리오 작가 이혜영 씨였죠. 우리 스냅필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가장 잘 아는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시나리오 쓸 때 작법의 제1기초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참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 아는 저의 입장에서 오늘 할 일 혹은 제가 앞에서 대한민국 농부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엊그제 그 뉴스를 봤어요.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통과된 바로 그날 뉴스 참 얄궂더라고요. 주름진 얼굴에 담배를 뻑뻑 피는 농부들이 그 정부의 대체, 그 농업 현대화, 기계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앞에 살 길이 마련될 것이다, 현대화돼서 더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것, 한두 번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기사 바로 뒤에는요, 환희에 가득 찬 통상 관계자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칠레 쪽으로 우리 핸드폰 시장이 열렸다. 순간 그 뉴스의 편집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왜 이 두 기사를 함께 붙였을까? 마치 농부들의 그 피땀 흘린 삶이 핸드폰 하나와 치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게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살고 계시는지요? 이상하게 오늘 첫 곡이 잭 니콜슨 주연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해서 들려드렸는데 다음 곡도 그러네요. 서울 종로구 창신이동의 손현미 씨, 울산 남구 심정일동의 김상민 씨가 신청하신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아, 여러분 이렇게 사연이나 신청곡을 올리시려면요, 인터넷 게시판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셔서 그쪽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엽서, 편지, 우편번호 150-600번 적으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이 곡 So Nice,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에서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부른 바로 이 곡 뒤에는요, FM 시네마텍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FM 시네마테크 영화평론가 허민용 씨 모시고 본 영화 다시 보기 그리고 아는 영화 해부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영화평론가 허민용 씨 여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영화들의 다른 면들을 흥미롭게 짚어주셔서 아주 잘 들었다는 청취자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하고 뭐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점들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두 편의 영화가 전국 관객 1,000만을 네. 아마도 두 영화가 다 같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이건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천만 관객 시대가 한국 영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라는 측면보다는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각 가지 저널리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뭐 적절히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영화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욕망하는가, 소비하는가라는 네. 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 그리고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면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만 관객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한 영화를 봤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영화 속에서 뭔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거나 혹은 욕망하는 어떤 것을 발견을 하거나 무의식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천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숫자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인구가 4,800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지금 태극기 휘날림의 경우는 아마도 1,200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인구의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이 한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 실미도도 천만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일찍이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텍스트를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소비한 경우가 있었는가를 네. 물어보면 이것은 보통 현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천만이라는 관객이요.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는 4천만 중에서 천만이니까 4분의 1이지만 어떤가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예, 다른 나라의 경우와 대비를 해봐도 네. 비교를 해봐도 이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미국인들은 한 해 평균 5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국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 미국은 흥행 성적이 그 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관객 집계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추산을 해보면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네. 미국 인구가 그 2억 8천만 명 정도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네. 한국 인구의 한 6배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관객의 경우로 보면 한 800만 명 정도가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네. 그만큼 2천만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죠. 네. 물론 이런 기록이 다른 나라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최근에 가장 큰 흥행을 기록했던 게 택시, 릭 배송의 택시 같은.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라면 최근에는 이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그런 영화가 아마도 역시 이제 이 나라들의 흥행 집계가 주로 이제 그 달러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관객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 5분의 1을 넘는 막 그런 관객들이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 기이한 현상에 관한 어떤 관심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의 네. 초특급 흥행작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 뭐 춤추는 대수사선,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네. 미국 뭐 반지의 제왕, 타이타닉, 뭐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라든지, 네, 포레스트 검프도 있고. 그리고 뭐 스타워즈도 있겠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에부터 액션, 네. 뭐 SF까지 네. 애니메이션도 네.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상담이 주조를 이루긴 네. 합니다만 환상담 자체도 이제 좀 다양한 모습을 띄고 네. 있고, 그 프랑스 같으면 릭 배송이 주도하는 주로 액션물, 네. 순수 오락량에 가까운 액션물들이 네. 이제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초특급 히트작들에는 놀라울 만큼의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실미도니 태극기 휘날리면이 둘 다 예. 우리 역사, 예. 국가 예.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가서 이런 영화를 지속적으로 관람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친구 JSA까지 연관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편의 영화들, 친구, JSA,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이 다 전국 관객 800만 이상들입니다. 네. 이 영화들에 드러나는 어떤 공통점, 그 공통점들을 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소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게 되는가, 혹은 카타르시스를 얻게 되는가라는 점은 사실은 뭐 단순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적 주제로도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문화사적인 공부를 하거나 그걸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을 평론을 하거나 혹은 돌이켜보고 해석하는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JSA, 친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모두 거대한 주제, 더불어서 어떤 남성의 이야기에 중심이 된다는 것, 또 향수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네요. 네. 이, 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편의 영화, 초특급 대박 영화들의 이제 공통점을 최근에 이제 또 소재면, 예를 들면 네. 이제 분단, 이게 다 분단된 관계인 네.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분단은 하나의 소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분단이라는 우리의 현실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화라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그 정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더군다나 친구의 경우는 이 소재에서도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까지 아우르는 어떤 공통의 정서, 공통의 어떤 모종의 그 세계관, 욕망 같은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네. 공동경비구역 JSA 중에서 한대수가 부릅니다. 하룻밤. 하룻밤 지나서 제 초가집 안에 구수한 아무네 맡으면 어루는 새하늘 나르는 흰 구름 긴 숨은 한 번 또 쉬자 비치는 새 태양 참새 잊혀들어 이 모든 것은 나의 새 세상 평소야 새날을 맞으러 첫 발자국 듣기 전에 새벽에 빛나는 대진 바다 보면서 모래 차면 바닷가로 그릴 때 두 손이 두 마음을 잡고 연결해 말도 없이 우는 얼굴도 하얀 갈매기는 옆을 지나가면서 깊은 마음의 노래소리 들리네 그대여 가볼까 저 수평선 아래 파도 아래 슬픔 들지세 네, 한대수가 부른 하룻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오늘은 천만 관객 시대를 이끈 한국 영화 JSA 친구 실미도 태극기를 다시 봄으로 해서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영화를 어떤 그 안에 담긴 그 무엇을 분석해내는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자, 이 네 편의 영화 JSA 친구 실미도 태극기의 공통적인 그 하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예, 이 네 편의 영화들은 모두 남성적 우애에서 그 정서적 모티브를 얻고 있고 그것의 좌절,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예, 남성적 우애네요. 다른 예, 것도 아니라. 남성적 의리의 세계.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무슨... 서양식의 어떤 뭐 프렌드십 혹은 뭐 단순한 하나의 가족의 혹은 형제로 치환할 수 없는 거의 그 동성애 수준, 동성애 네. 기운까지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남성적 우애라는 네. 게 이 영화의 어떤 정서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친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 너무 명백하죠. 그 사실은 이 제목이 친구긴 합니다만 이 준석과 상택의 관계는 사실은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다는 것 말고는 이 둘이 어떤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던 흔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같이 살아오지도 않았고 친구의 정의를 이 영화 안에서는 오래 두고 가까이 지낸 벗이라고 합니다만 이 둘은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둘은 실상 다른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죠. 이 둘은 서로에 대해서 절대적인 호의, 절대적인 기대를 끝끝내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는 잔혹한 범죄자고 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층에 편입한 화이트 칼라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마지막 장면을 거의 마지막 장면에 둘이 교도소의 유리창을 맞두고 손바닥을 맞대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엄청난 신파를 네. 이제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신파는 분명히 신파인데도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정서적 고향을 일으킵니다. 네. 이 비슷한 사례들은 사실은 다른 세 편의 영화에서도 공통적으로 예. 발견이 됩니다. JSA에서 이병헌과 송강호가 나누는 우정의 수준이라는 건 역시 마지막 판문점에서 대면했을 때 이병헌의 눈에 고이는 그 눈물은 사실은 어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의 그 절대적인 사랑의 힘이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네. 어떤 애정을 드러냅니다. 조금 더 다쳐서는 안 되겠다. 네. 서로가 그렇기 위함이다. 실미도 뭐 떠올리셔 보면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태극기의 두 형제는 제게는 그건 그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네. 아, 이건 형제가 아니라 도저히 이들은 떼낼 수 없는 연인처럼 보였고 그것이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네. 두 남자의 멜로드라마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액션 코미디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다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들은 모두 남성 멜로드라마이고 남성끼리의 애정, 네. 연대, 또 그것의 실패가 이 영화들의 이야기의 줄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거의 천만에 가까운 관객들이 그중에는 분명히 여성 관객도 대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남성의 사랑, 남성 우애의 영화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네. 일단 뭐 500만을 넘었다 혹은 800만을 넘었다고 할 때는 이미 이 영화의 40대, 50대들이 가담을 하고 있다는 네. 증표입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례입니다. 한 300만 정도까지는 20, 30대 관객만으로도 가는데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40, 50대가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영화계에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대적 공감의 문제를 여기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사실은 이제 김소영 교수가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원의 네. 김소영 네. 교수가 김소영 교수는 이것을 IMF 이후의 세계화 체제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그 IMF라는 건 단순히 그 국민 개개인들이 겪는 경제적 곤란, 뭐 그 곤란으로 인해서 뭔가 뭐 영웅을 찾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소영 교수가 보기에 이 IMF 체제라는 것은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네. 어떤 사건입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이를테면 한국적 질서가 IMF 체제가 요구했던 세계화 질서로 네. 인해서 완전히 그 종언을 맞은 그런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질서를 지탱해왔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것은 뭐 이를테면 뭐 그 군부적 질서라는 것도 있을 네. 테고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연공 서열 그리고 연장자 우선 뭐 이런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저 의식 깊숙이에 그 전 근대적 가부장 의식 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네. 아주 넓은 의미의 한국적 질서가 더 이상 이 단계에서 유효하지 않게 됐고 그것을 네. 우리는 종언을 맞아야 된다. 그렇지만 세계화란 질서 앞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기 짝이 없죠. 우리는 거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네. 않다라는 불안감을 네. 공통적으로 느꼈고 그 불안감은 사실은 98년부터 오늘까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시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국적 질서의 원형을 네. 그런 강렬한 남성적 우애의 세계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사라져갔던 것에 대한 회한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위안을 받는다. 뭐 그런 분석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물론 뭐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남성이라는 자각 혹은 여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늘 모든 사물을 대하거나 사안을 대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여성 관객도 장동건과 원빈의 그 형제 애에 울음을 터뜨리고요. 그 맏아들로서 내 동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이것은 분명한 가부장적 질서인데요. 이것은 뭐 제 친구라든지 실미도가 나타내는 어떤 남성주의적인 모든 시각과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그 여성 관객마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 기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국적 어떤 정서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이렇게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도 사실은 여성 관객들까지 이 영화들을 보고 오열을 하는 그런 네.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쉽게는 뭐 우스갯소리로 300만까지는 여자친구가 남자의 손을 끌고 극장에 가는데 500만이 넘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는 영화다. 뭐 이런 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800만이 넘는 영화들의 경우는 남자 관객이 이제 주도하는 어떤 흥행사라는 네. 건 사실은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빌리지 않아도 분명한 것 같은데 여성들의 공감이 없다면 그래도 불가능했겠죠. 그럼요. 네, 뭐 이것은 그냥 쉽게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돌이켜볼 수 있는 여성들의 자기 확인도 남성적 질서, 가부장적 네. 질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만큼 그렇죠.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뭐 그런 식의 대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음악을 듣고 다시 천만 관객 시대를 이끈 한국 영화 다시 보기에 대해서 허문용 씨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로 이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친구와 똑같은 구도를 우리 모래시계에서 예전에 볼 수 있었죠. 매우 상이한 계급, 검사와 폭력배 사이의 어떤 남성적인 우애의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모래시계 중에서 해린의 테마 들어봅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봤죠. 드라마 모래시계 중에서 혜린의 테마였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오늘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 모시고 천만 관객 시대를 이끈 한국 영화들 JSA, 친구, 실미도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다시 보기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예, 좀 전에 모래시계 그 테마 음악 하나를 이제 들으셨는데요. 이 모래시계야말로 사실은 어쩌면 이런 영화들의 하나의 원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네. 뭐 그때 당시에 귀가시계라고 불릴 맞아요. 정도로 한국의 그 중장년층 남성들을 매혹시켰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TV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예. 그 남성들을 TV 네. 드라마 앞으로. 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함께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중요한 계기들을 이 영화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은 사실은 이제 이 어린 최민수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광주 지나가고 그리고 80년대 노사 대립이라는 네. 계기도 지나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조폭 문화와 사회 질서와의 대립 이런 계기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최민수와 그 박상원 씨, 박상원, 네. 네. 최민수와 박상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계급 엄연한 계급 도저히 네. 화해할 수 없는 계급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민수라는 이 인물 안에 전쟁의 기억 혹은 그 노동자의 기억 네. 혹은 그 저개발의 기억 모든 것이 최민수 안에 다 함께 있고 네. 박상원이라는 인물은 우리 사회에서 이를테면 우리 최근식으로 말하자면 이를테면 웰빙적 지향성을 박상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근데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끝내 버리질 못하죠. 최민수는 박상원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너라면 네가 판결한다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박상원은 그 판결을 내리면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근에 네 편의 한국 영화들이 분단이란 소재를 끌어오고 부끄러운 이유도 사실은 이 남성적 우애가 얼마나 강한지를 네. 이를테면 보강해주는 그렇죠. 외적인 장치로 해서 기능을 네. 한다는 분단조차 네. 그 막을 수 없는 네. 분단도 막을 수 없고 계급도 막을 네.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절대성 남성적 우애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찬미하는 뭐 그런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래시계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만 모래시계는 사실은 IMF 이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도 그 이야기들에 우리는 매혹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렬한 남성적 우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특정한 시기 이후 이를테면 IMF 이후의 시기의 불안뿐만 아니라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받고 싶은 보다 조금 장기적인 욕망이나 결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고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영화들을 다시 보면 이 영화는 아버지의 실패를 그리고 있다는 네. 점이 눈에 띕니다. 아버지의 실패. 아버지의 실패. 네. 이게 뭐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은 이 네 편의 영화 중에서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친구 한 편뿐입니다. 네. 다른 세 편의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합니다. 그런데 네. 이 아버지가 부재한 이 세 편의 영화에서는 모두 아버지의 역할을 자임한 기꺼이 그것을 떠맡고 그 짐 때문에 산화해간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JSA에서는 송강호라는 인물입니다. 북한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JSA가 이 다른 세 편의 영화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네. 단순히 뭐 몇 가지 이렇게 도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제 다층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미도의 설경구는 아버지 때문에 악의 소굴로 들어섭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낳은 혹은 아버지 악행이 낳은 자기의 운명 때문에 악의 길로 들어서고 그를 또 다른 아버지의 역할을 대체한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고 말한 소령 안성기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태극기 휘날림에서는 진태와 진석 이 두 형제에서 진태는 아버지의 역할을 네. 자임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다 실패합니다. 네. 제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실미도에서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때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네. 그리고 진태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의 진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자 네가 가부장을 해라.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라. 라는 마지막 일종의 유언을 남기고 예. 사라져갑니다. 네. 친구는 이런 맥락에서 친구를 다시 보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너무너무 무력합니다. 준석의 아버지는 이를테면 조폭두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인자 혹은 3인자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구부정한 특만 끊임없이 보여주고 네. 아들한테 벗어날 수 없는 저주할 만한 운명을 이를테면 건달의 운명을 물려줍니다. 그것은 동수 장동건이 부는 동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염을하는 사람인데 그 운명을 역시 물려주려다가 동수 역시 그 운명을 못 받아들이고 벗어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역시 뒷골목 건달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이 각자는 모두 다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양자의 몸짓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보면 이 이야기들은 공이 아버지의 실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실패이고 좀 더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부재한 곳에서 네. 대체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남자들의 운명적 실패 그 실패에 관한 어떤 신화적 기억 같은 겁니다. 여기서 신화적 기억이라는 것은 저는 이 영화들에 대해서 제일 호의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들은 친구를 제외한 다른 세 편은 모두 역사적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남성적 우애 혹은 아버지의 자리를 부인하려는 외적인 악을 절대화하는 일종의 소재로서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천만 관객시대를 이끈 한국 영화들을 쭉 살펴보니 그 공통점으로는 정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남성적인 우애가 아주 절대적으로 드러난 영화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실패에 대한 영화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부재와 그를 대체하는 대체 아버지의 어떤 운명적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들이 일종의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이 영화들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엄청난 관객, 엄청난 대중들이 본 영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무의식이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혹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 이미지의 형상이라면.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어떤 당대 국민들한테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게 됩니다. 그 1930, 40년대의 경우는 미국의 프랭크 카프라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네. 제일 유명한 영화는 스미스 씨 워싱턴 가다라는 네. 영화가 있죠. 되게 시골에 평범한 한 시민이 네. 갑자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워싱턴 정가로 진출해서 워싱턴 정가의 부패와 무능력을 질타하고 그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영웅담인데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찬가 같은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는 분명히 미국식 민주주의의 부정성, 부패, 무능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미국식 영웅의 자리를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류의 영화가 뭐 디즈시 도시에 가다 네. 혹은 존도를 만나요 같은 영화가 있는데 다 같은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들을 통해서 당대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네. 봅니다. 일단 존 포드의 서부극 존 웨인이 분한 이 서부 사나이 사실은 과거의 사나이고 그것은 단순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데 프랭크 카프라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오늘의 영웅일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 오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 감독이 됐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모순이 많은 미국식 민주주의 이런 사회체계 내에서도 이런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살아남고 혹은 그것을 뭐 바꾸고 정말 상당히 이상적이고 만화적이었어요.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웅은 현실과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잡고 있다는 네.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영웅이 당대 대중들을 휘어잡았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데 이 영웅의 모습이 그 1990년대 어떻게 드러나냐면 포레스트 검프란 인물로 드러납니다. 네. 사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미국의 모든 병자들은 아 프랭크 카프라의 유산을 가장 적절하게 이어받은 영화다 네. 라고 평을 했는데 그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워싱턴에 간 스미스 씨보다 1930년대에 워싱턴에 간 스미스 씨보다 1990년대에 포레스트 검프는 훨씬 더 바보스럽다는 네. 겁니다. 훨씬 더 무식해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필부의 성공담이 아니라 네. 어떤 바보의 성공담처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영화에서 놀라운 점은 이 영화는 모든 미국 현대사의 계기들을 다 경유합니다. 네, 그렇죠. 이를테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등장에서부터 베트남전, 케네디, 네. 뭐 워터게이트 다 경유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그 역사와 대면할 수 없다는 선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그것을 조작하기 때문에 네. 케네디와 악수하는 장면을 네. 그래픽을 통해서 조작하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바보가 되어서 맹목적으로 달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고백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미국 당내 미국 관객들을 휩쓸었고 이 영화가 또한 한국 관객들까지도 강렬하게 붙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검프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1990년대 이후 이를테면 세기 말 이후에 세계 관객들에게 하나의 그 보편적 자기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검프의 한국적인 변형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영화들에서 드러난 거의 우매할 정도의 열정을 지닌 이 남자 주인공들 그것을 우리 아버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심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JSA를 제외한다면 이 다른 세 영화들에서는 태극기를 예로 들면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맹목적이고 우매한 어떡해요. 열정이 이 영화 전편을 지배합니다. 네. 형을 찾기 위해서 그냥 북한 군 진지소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또 바로 정신이 깨어나서 또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맹목적이 우매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이미지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가장 이상화된 자기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그건 무시무시한 지경이 아닌가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뭐 실미도나 뭐 JSA나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이야기 패턴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실미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컨텍스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회 고발이라는 영화 외적인 어떤 요소가 워낙 강하고 그것을 영화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는 외적인 공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한국 전쟁에서 전쟁을 오직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갔던 아주 악몽 같은 기억으로만 네. 환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이런 방식으로 스쳐 지나간 그래서 다시 그것이 남기고 간 상처만 기억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 영화가 받아들여지는 이런 우리의 상황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걱정마저도 안겨주는 태극기 휘날리며 혹은 이렇게 천만 관객들이 그 한국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 영화들을 또 다시 봐야 될까요? 예, 뭐 태극기 휘날리며의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가 형식적 결함이 있고 구성상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한국 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을 맹렬하게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태극기 휘날림의 경우는 저는 퇴행적이고 위장된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이라 어떤 의미에서요? 그것은 한국 영화를 한국 전쟁을 말하면서 실은 한국 현대사의 시간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실제로 한국 전쟁의 상 자체를 왜곡된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고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지적하는 것은 진석의 가족 은 사실은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민군 영웅의 가족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정성일 씨의 표현을 여기서 빌어서 얘기하면 만일 진석이 완전히 거지가 된 추하고 추한 늙은이가 돼서 형의 유고를 붙들고 오열을 했다면 자기는 이 영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전쟁의 효과는 거기서 끝납니다. 네. 진석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되지만 이 한국 주류사회에서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실제로 아주 평화로운 중산층의 네. 길에 이르렀습니다. 네. 절대 그럴 수 없는 네.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이고 내면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 영화는 어떤 주목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시기에 형제 우애를 앗아갖고 한 가정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로막았던 그래서 당시에 가부장 역할을 하고 있던 형의 존재를 앗아갔던 아주 나쁜 기억으로만 고착시킨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사실은 전후 세대의 감독이 최초로 다루면서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심지어 왜곡시켜서 영화화 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난 그러니까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 이 사실적인 전쟁을 다룬 영화를 거대한 판타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연좌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면서요. 자, 오늘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와 함께 천만 관객 시대를 이끈 한국 영화 다시 보기 했는데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인사와 함께 마무리 지을게요. 허문영 씨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의 마지막 곡은요, 프레스트 검프 중에서 골랐습니다. 턴턴턴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Cause there is a season turn.